'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dead heavy, can't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ch treated like money. I'm alright 今宵 眠らない 月明かりよ 頼りに 君の元へ Hide and seek 心へ 都市の鼻孔で 君の間近 近づくのさ いつの間にか てがれ星らないなその瞳はダイヤ どんな宝石よりも beautiful な運動も 눈두られてしまうほど 君から目離すな No more 잊을 못해 넌 forever gold. Kiss calling 나영이 지카지 take it slowly 여거 구슬여 baby 무법이 나 키미 oh 야사시구 이타다쿠 노사 키미 노 후카이토 코로나 Yeah. 삶은 on top not yours 관계사 습관치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백 하나부터 열가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희가 심사걸음거리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 같이 난 말했지 너무 작다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oh, no. 난 말했지 운명 따윈 전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oh, no. 세계의 평화 no way. 어디 앉아서 no way. 그저 널 지켜봐 널 Bulletproof love 이 사람의 baby 난 남자 한글을 높이 날고 있어 그저 네가 내게 조금 편하게 둬 이 생각이 너무 높아 난 내 눈을 난 맞추고 싶어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기도했어 높아버린 sky 커져버린 hope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 But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걸 네가 준 게 그 후세 나에게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 All of my night, all of my night Bye. 내가 숨 쉬게 하소서. My everything, my blood and tears, got no feelings, I'm singing away. Oh, I'm taking over. You're shining brighter. 깨나 위닥해진 너와 on fire. 약간의 심해 속 기꺼이 잠겨.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5 가지의 world 75 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 많은 꿈 내다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world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아름다운 걸 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옥 같은 밤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걸 올려본 밤 하늘에 난 떠올려 사람이란 불 사람이란 별로 가득한 바람 이곳에서 We shine it You got me 난 너를 보면서 멈춰 I got you 지옥 같은 밤 뒤속에 Shining dreams fly 얼마나 서럽다 Night 우리 눈이 대로 빛나 Shining dreams fly 얼마나 서럽던 night 우리 그 자체로 빛나 되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나 너무 고파 되고파 너의 오빠 널 갖고 말 거야 두고 와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요 ladies and gentlemen, 준비가 됐다면 부를게. Yeah. 다 녀석들과는 다르게 내 스타일로 내내내 내 스타일로 에어. 밤새 일에 뛰어온데 네가 클럽에 서는데 가득해도 것처럼 상상이 부서져가 내 속끝에서 내 발밑에서 달려가는 내 등 뒤로 마치 나비를 쫓듯 꿈속을 헤매듯 너의 흔적을 따라가 길을 알려줘 날 좀 멈춰줘 날 숨 쉬게 해줘 다시 run run run 난 멈출 수가 없어 run run run 난 어쩔 수가 없어 어차피 이것밖에 난 못해 너를 사랑하는 것밖에 못해 다시 run run run 넌 멎어도 괜찮아 run run run 좀 다쳐도 괜찮아 가질 수 없다 해도 난 좋게 바보 같은 운명아 나를 욕해 한마디면 되겠지 얼마나 성공할지 세상이랑 내겼어 내게만 보여지던 내 반대 눈웃음 요즘 다시 찍고 다녀는 팬들이 궁금해져 아 그리고 잘난 맛이 마끼야떠 알잖아 너 때문에 습관이 된 아메리카노 사귈 땐 이게 무슨 맛인가 싶었었는데 차갑고 뒷맛은 씁쓸한 게 네가 없으니까 지금 조금 이해가리 girl 이렇게 나를 익숙해져가는 거라면 후회만에 불창 나를 다시 선택하겠어 나는 우리의 약속하던 약속들 수많던 잘못들과 또 다른 잘못한 너의 말 못할 잘 잘못을 맘 볼수록 쓰기만 했던 추억이 담긴 잔 왜 들이키게 되는지 알고 가지마 다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 왜 이리 슬프잖아 Baby baby 잘 자요 오늘 밤 괜히 이 두 사이 어색한 기름만 그래다 첫 문자와 첫 통화 기대하던 첫 만남 근데 남의 손톱 난 물어뜯었을까 긴장했어였을까 시간이 흐르고 자연스레 우리 두 사이 연인 아닌 메인 그런 말들로 매일 서로를 확인하고 확인했지 맘의 색인 우리의 첫 만남은 카라멜 마키아라처럼 달콤했지 어디든 같이 가고 싶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에스프레소처럼 내려놓게 되었어 괜시리 속 아프네 우린 참 좋았는데 이별은 쓰디쓴 아메리카노 아직도 추억은 여전히 그 카페로 가고 있어 Baby baby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히 서로 먼 훗날을 기약하며 이별을 택했던 기억 이나 너같이 좋아했던 민트향 커피를 먹다 보니 너가 생각나며 rewind 시간이 많이 지난 요즘 가끔 네가 보고픈 건 왜 일까 Baby baby Baby, baby, baby.

it up. 전부 다 채울 것 같지. Yeah. Hey. Turn it up. Turn it up. 새벽 기다갈 때까지. Yeah. 그냥 start out the world. 우린 저기에. 그만하는 널. 원수 저길래. 수적수적거려 난 사람인데. So what? 네 멋대로 살아. 네 거야. 애쓰지 좀 말아. 저도 괜찮아. Everybody say la la la la la. Say la la la la la. Say it up, say it chill up, burn it up. 불타오르네. 누가 건드려 마저 헤매도 너란 걸 우리 만남은 과대 검침 종교의 유법 우주의 선미 내게 주어진 운명의 증거 너는 내 꿈의 축석 Take it, take it 너에게 내밀 내 손은 좀 해진 숙명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무한의 세기를 넘어서 계속 우린 저생에도 아마 땀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I want it this love I want it a little love 난 너에게만 집중해 좀 더 세게 나를 끝내 태초의 DNA 네가 널 원하는데 이건 필연이야 I love it 우리만이 true love it 그녀를 볼 때마다 서술같이게 놀라 신기하게 자꾸만 숨이 멎는게 참 이상한 설마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사랑이란 감정일까 처음부터 내 심장은 널 향해 두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무한의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리 전생에도 아마 땀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돌아보지 말라 운명을 찾아낸 우리니까 후회하지 마라 baby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함께니까 걱정하지 말라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DNA 내게 사치 I do my thing I love myself I love 필요해 I need you girl 난 아름다워 널 위해 사랑을 난 아파도 강한 척할 수가 있었어. 사랑이 사랑만 해도 완벽하게 내 모든 애정들은 다 숨겨지게 이루어졌지 않는 꿈 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 I'm so sick of this. 지도 잘 모르게 됐어. 거울에다 뒤걸려봐. 너는 대체 누구래. 위에 서라면 난 숨도 깊은 척할 수가 있었어. 널 위에 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할 수가 있었어. 사랑이 사랑만은 너무 완벽하게 내 모든 이점들은 다 숨겨지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 널 뒤를 켜 못 깨우게 널 risky 다 가져가 눈빛 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내가 도망칠 수 없게 꽉 쥐고 나 흔들어줘 내가 정신 못 차리게 Kiss me on the lips 백수만 해 baby 너라는 감옥에 중독돼 깊이 네가 아닌 다른 사람 from this note 알면서도 삼켜버린 고기들 비단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눈이 모든 게 두렵고 사랑하는 게 너만이 생겼기 누구 말에 너도 이제 꼰대 답을 자격 없어 그냥 하던 거 나 잘해 그래 더 난 영웅 이거 봐 줄 수 없는 건 쌈파봐 과수가 딴 말 뿐이다 만 부른 바로 날라 밝게 날 불러줘 Grind the market 좀 해 잔해 예술도 이 정도면 grab it around 다 끌어 자신과의 싸움에 질서를 배를 들어올리고 원샷 허나 나 여전히 목말라 You ready for this? Are you ready to get hyped up? Save my life 너 없이 헤쳐왔던 사막 위는 목말라 그러니 어서 빨리 날 잡아줘 너 없는 바다는 결국 사막과 같은 거란 걸 알아 Alright I can make it better I can hold you tighter Oh I can make it right 다시 영 없어서 One day,

Save me, save me, save me, baby. 고마워 내가 우리가 돼줬어. 가슴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fall. 언젠가 꽃은지 깨진 But no, not today 그때가 오늘은 아니지 No, no, not today 아직은 좋기에는 더 그때 그때 No, no, not today No, no, no, not today 그래 우리는 extra But still part of this world Extra plus ordinary 그것도 별거 아니야 오늘은 절대 죽지 마라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가 새싹 넌 원래 Baby yes I want it wow. 날아갈 수 없음 뛰어 Today we will survive 뛰어갈 수 없음 걸어 Today we will survive 걸어갈 수 없음 기어 기어서라도 길러 그래 둬. 내일 아침 내가 미친놈 처럼 내 작품을 깨버려도 You get the best.

여러 배 I don't care 마이 잡은 굽 수저 여러 배 벌어 배 다 못 잊은 것들 새기 여러 개 모두 벌써 씹어줄게 싸 에이 저녁에 World business 핵심 섭외 일스니 맥진 많지 않지 이 클래스 가진 만기 동향의 악진 반지 마이 번지 마이 번지 black 전진 난 알고 가다겠지만 I'm fine sorry 미안해 billboard 미안해 worldwide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대신해줘 네가 못한 혀도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퍼도 Time. 저만 그래 나는 조금 위험해 huh? 조금 위험해 huh? 너를 이끄는 패디부는 사나이처럼 나는 너를 시험해 huh? 너를 시험해 huh? 알면서도 이끌리는 선악가처럼 내 피리는 모든 걸 깨워서 우린 너를 태워 더 이끌려 반응하는 너 끊임없이 숨을 불어내 huh? 난 너의 곁에 타줘 헤어나올 순 없어 널 받는 건 아니잖아 이리 와 난 너의 paradise Can't close your eyes Can't close your eyes 날 부둥쳐봐도 더는 소용없을 걸 날 거부하지 마

그댄 스토크 100원을 쳐줘야지 에이 난 네가 비경 일상이 돼버려 거목이었던 내 욕심은 대단한 억제고 또 먹추리 됐어 에이 그런데 말이야 돌이켜보니 사실은 말이야 나 최고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닌 것만 같아 위로와 감동이 되고 싶었었던 날 그대의 슬픔 아픔 걷어가고 싶었던 날 내가 남기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문을 하나 만들자 너의 맘속에 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이 너는 저 여자들이 다시 태어나게 한 거야 Oh, F.E. Shadow, F.E. Alexander McQueen F.E. Rap Simmons 일단 이리 와서 check it 10만 원이면 두 켤레를 사라 내가 원하는 걸 알지 힌트에 청반바지 빨간 Converse High That's it Alright, 반주 놓쳐 파남보 네 발에 무지개는 shot like Rambo 나 저격해 탕탕 shout out Wow, wow 네 몸매와 함께면 더 hot, hot Context, cause I could come the way No things, the Converse, the Vroom, Vroom 저 하늘별보다 오늘은 이 신발의 별을 볼래 다 나준이 몰래 지면 그년 스며들면 사랑이라고 누가 말했었는데 넌 아예 내게 물들어버렸나 네가 좋아 그래도 Converse로 날 신지 마 너의 Converse 하얘 꽂혀나 봐 별 수 없나 봐 Hey Converse 화려한 네가 모습에는 말이야 검정 스타킹에 아찔한 다이 그래 그것은 차기 근데 더 어울리는 것은 저자 Numbers 모르겠니? 컨버스 네 매력을 주기는 너겠지. 아무튼 난 만날 때는 컨버스를 신지만 무엇보다 벗기가 무척이나 힘들잖아. 지면 그냥 스며들면 사랑이라고 누가 말했었는데 넌 아예 내게 물들어버렸나. 네가 좋아 그래도 컨버스 로우는 신지마. 아예 그래서 so what? So what? 멈출 수 없는 마지막. Somebody coming from 난 신경 쓰지 않을래 너도 그럼 어때 있을 거란 말 너는

밤에 늙어가는 건 break up, break up. 나한테 계속 조금 없는 믿음을 가지겠어. Stop to be brave, I'm not afraid. 남기에 나의 정하는 다르기에 내가 가는 길이 훌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아. 거긴 하늘이 되고 날고 있을 테니까. Yeah. 다른 혼돈 속에 지쳐 우린 정답을 찾아 힘을 썼지 만 lost in the maze in the darkness 끝없이 길을 달리고 달려봤도 저 수많은 거짓 웃음들 이건 너만 바보들 Why I wanna use my head? I don't wanna calculate Love and a fitness Feeling like a fitness 머리 쓰면 사랑한 적 없기에 추울 걸 알아 겨울처럼 말이야 그래도 난 부딪히고 싶어 네가 밀면 넘어질게 날 일으켜줘 yeah. 내가 당겨도 오지 않아도 돼 Let them be them Let us be us Love is amazing but you is amazing yeah. I'm a 너를 닮은 꽃 주고 싶었지. 우후후. 바보 같은 가면을 벗고서 But I know 영원히 그럴 수는 없는 걸 숨어야만 하는 걸 주 하나니까 난 두려운 걸 초라해 I'm so afraid 결국엔 너도 날 또 떠나버릴까 또 가면을 쓰고 널 만나러 가 할 수 있는 건 정원에 이 세상에 예쁜 너를 닮은 꽃을 피운 다음 네가 아는 나로 숨 쉬는 것 But I still want you 누가 우리 맘도 누가 You'll be here now, seven with you.